이렇게 부탁할게. 아서 꽃이 떨어지면 외로워. 그냥 이 길을 지나가. 비추기는 너무 차가워 서러우니 그렇게 지나가죠. 검은 비구름 어둠에 밀리면 나는 달빛을 사랑하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오.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숨쉬게 하여 주오. 시간이 가기 전에 꽃은 지고 시간은 저만큼 가네. 작은 꽃씨를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마치하고 싶어. 바람을 기다리네. 하고 싶어 바람.